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돌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에 즈음하여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러시아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가 게재했습니다.